다시 따라겠어. 이 맘 어머이 다 쓴다. 순한 어웬이 기단다. 꽃도바 김이 너 실러스 같다. 요리카 쓰나미가 아시모터 여길이 나니까 옷사람은 사이다 하나는 봄이 됐다. 기도마다 오아라 나이라스가 아이마이라도 고로워 톡까지 내주나이다. 코로 여류가 수술내 호시 같다. 아토남도 키미도 나지 하나 미모기라레루 끝나테 와나루카우리라니가 내 길을 다루가 기둥 뜨그것도 요로코부고도 그리카의 쓰나미도 저우도 저소 사이슈에 찬오도 나무레모 고토바니시테 키미오 요토요 나미마오이라미 모이지도도도도도 悲しまずに済むように。はっとい希望のれば消えちゃいそうな光が。 아노 히미와 다시 따라겠어.